하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요? 그대라는 사람은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그대랍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떨리던 사람. 수천 번을 보아도 내게 하나뿐인 그런 사람. 슬픈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한 나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큼 서로 아파하지 마. 그냥 이대로 사랑하자. 한 사람만 바라만 보는 사람. 혹시 보고플 때면 그땐 그냥 내게 와요. 슬픈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행복한 나. 평생을 봐.